캐나다구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보노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사실상 갑자기 오늘 눈이 제대로 눈처럼 내렸죠. 예. 이번 주가 겨울이 시작이고 지난주까지가 가을로 봐야죠. 그렇죠? 늦가을 막 끝나고 그런가요? 정말 본격적인 겨울 맛을 본건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로 눈온게좀 강풍도 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구나. 근데 네. 올해도 좀 늦게 왔구나. 뭐 그쵸. 예. 그리고 장기 예보를 보면 뭐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도 없고 아, 아직까지는 진짜요? 지금이 예. 영하 10도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장기 그 예보 그래프를 보면 또 다시 영상으로 올라가고 주말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한요 정도 눈이 한 두세 번 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끝난 것 같죠. 작년은 눈은 빈도는 많지 않았는데 한번올때좀 크게 몇번 왔었는데 아직 작년에 많이 왔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5cm, 10cm 온다고 하면 오늘도 한 10cm 넘었어요. 네네. 저는 한 20cm 가까이 온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 느낌으로. 아, 그 정도 왔어요. 오긴 예. 했는데,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뭐 치우지 않고 있으면 그 네. 정도. 근데 워낙 또잘 치워 놓으니까 또 나가 보니까 또큰 길엔 또 눈도 또 없고 아, 그래, 해서. 눈 많던데요. 그 골목, 큰 길은 이제 치워지는데, 예. 골목길은 아, 골목은 뭐. 우선순위에서 워낙 밀리다 보니까, 집 앞, 특히 집 앞이나 이런 데는, 네. 저는 아침에 이제 이런, 얼마 전까지 타운하우스 살다가 눈을 치울 일이 없다가 이제 눈을 치워야 되잖아요. 네. 드라이브웨이나 이런데. 그 이제 주말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주말에 한번 치우고 오늘 이제 한번 치웠는데 벌써 귀찮은 거예요. 시작인데, 그죠? 네. 벌써 귀찮은 거예요. 근데 게다가 저희 집 앞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이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은 눈을 언제 씌워서 치워주겠어요? 진짜 기다리다가 볼일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마침 또 이제 그, 저희 그 동그라미 안에 어떤 집에 사시는 분이 그 이렇게 도구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 치우는 기계도 엄청 좋은 거. 네. 이런 걸로 그냥 한번 쫙 밀면 쫙 끝나는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눈을 치우다가 이제 저희 집 앞에 길도 좀 치우려고 하는데, 아, 치울 필요 없다고. 그분이 다 치울 아, 예. 거라고. 그분은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네네. 건너편에 사시는 분, 반장 아줌마가 말씀하셔서. 되게 좋죠. 그런 분 계셔서 거의 뭐. 근데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좋아한들 그게 이긴데. 그러니까. 근데, 간혹 보면 차 세워진 걸 보면 트럭 앞에 플로우까지 네. 막 달아놓고 그런 차들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예. 꿈이 그거예요. 겨울에만. 네. 달았다가 겨울에 또 달았다 뺐다 할수 있고. 뺐다가 아 그거 승용차나 이런 데탈수 있더라고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 꿈이 그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저도 저희 동네는 제가 그러니까 치워주고 예 칭찬받고. 그런 예 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문득 한국처럼 반사나 이런 게 없어서 그죠? 근데 저희는 놀란 게 제가 이사를 갔는데 뭐 이제 그 동네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이웃들이 뭐 이렇게 오래 사니까 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집주인한테 키를 받잖아요. 네. 집주인이 근데 저한테 키를 하나만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집주인 키를 하나밖에 안 주는 뭐 어쨌든 다른 뭐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세살 때도 집 키를 하나만 줘가지고 그걸 이제 복사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네. 집사람이랑 같이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아 하나만 주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사 간지 한 이틀 정도 됐나? 그앞 근데 저희 이제 그 동네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정원 같은 그런 게막 나무가 심어지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더니 아 여기 같이 공동 관리 일주일마다 뭐 돌아가면서 하고 같이 공동 관리를 하는데 저기 앞집에 사는 저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 사람이 여기 반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집그전 주인이.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 간 지 한 이틀 정도 됐나? 그 반장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찾아와서, 여기 전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하면서 집주인한테 집키를. 저희 집키를. 그 아줌마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더라고요. 와. 아, 그래서, 아, 진짜 다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느 동네든. 그, 터줏대감 같은 그런 사람이 계시니까. 종종 뭐 모인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글쎄 뭐 주민들끼리 모여서 할 만한 게 뭐 바베큐? 뭐 그런 거나 뭐 방범대 뭐 이런 거. 그 네이버후드 와치 뭐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글쎄요. 그런 거지. 예. 딱히 뭐 의외로 뭐 그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들 뭐 그게 뭐 대중교통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시에서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총리 자체가 런던에 와서 무슨 뭐 주제로 토론하고 그러면 모이고 누가 가나 싶은데 많이들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거 열릴 때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그 런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레피드 트랜지트 있잖아요. 네. 버스 한국으로 지금 버스 정류차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버스 혼자서만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것도 공청회 한다고 맞는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못 받았어요. 아 예. 어디로 오죠? 그게 아 집으로 우편으로 편지에 편지가 왔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누가 가나 싶은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데 가서 내가 발언을 해야 내가 편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적극 참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꼭 그런 건 뭐 4시 막 이런 데 하더라고. 회사에 있는데 평일 낮 뭐 이런 데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참석해야 된다고 조퇴는 시켜주지 않을까요? 뭐 아 조퇴를 그런 것. 하되 다음날 땜빵을 해야죠. 애들 그 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이번 주인가요? 목요일 오세요? 네, 학교에서 매년 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이번 주 저희 아이 학교 네. 이번 주 목요일날 저녁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야 되긴 하는데. 네. 뭐, 좀, 애매한, 좀, 그게 돼서,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에서는 특히 준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딱 유치원 애들만, 좀 특별하게, 뭐.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애들 뭐, 하는 거 보면 귀엽고 좋은데, 이제 뭐, 둘째가 1학년이 되니까, 이제, 콘서트 때 뭘 하는지 물어봐도, 뭐, 뭐 작년 같은 열기나 이런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 쉬어가는 코너로 그냥 딱 집어넣은 느낌이고 그래서 좀 김은 좀 샜는데 가야겠죠. 워낙 안 갈 수 있나요? 아이를 보내는데 아이를 안 보낸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제가 일이 있으면 그 핑계로 빠질 수가 있는데. 아, 저는 무조건 갑니다. 아, 저도 애들 그, 뭐, 하는 건 무조건 보러 가는데. 근데 가서 사실 별 건 없잖아요. 워낙 그 수준이 기대를 하고 갈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서. 근데 뭐, 타 학교보다는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워낙 이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아서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우리 학교는 전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어디 뭐 견학을 간다든지 뭐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특히 많은 것 같고 그게 다 그건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뭐 이 그런 책임자가 기획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서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이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동네 사람들 주민들이 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육성예비 같은 거. 아, 그런 학부모의. 그런 게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좀 높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애들을 좀, 애들을 위해서 좀 돈을 좀 많이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도 많이 다니고 행사도 또 많이 또 진행하는 것 같고. 누가, 어떻게 보면 또 경고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아, 이 학교가 그런 학교다. 소문이 많이 났다고. 워낙 그 학부형들도 또 그 극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후하게 뭐 후원금이라든지 학교에 많이 또 내고 또 이 동네가 워낙 한번 이사를 오면 이사를 안 가는 동네라서 네.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 있으면 걔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다 그 학교에 계속 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막 10년, 20년을 그냥 그 동네에서 애들을 다 보내니까 학교에 더 애착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센서스로 봐서는 확실히 좀 약간 부촌 비슷하게 제가 봐서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저쪽에 뭐 코모카로 향하는 그쪽 길목도 뭐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게 크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애들 학교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네. 딴 것보다도 그런 이제 교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들 외에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많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겨울에 스케이트장도 뭐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가고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케이트장 한 달에 몇 번씩 가던가요? 그렇게 가던데요. 저희 애들은 그 큰 애보다도 특히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아, 예. 스케이트장만 네다섯 번을 갔어요. 정말. 아, 1년 동안이요? 예, 그 겨울 그 동안에 그 정도로 그것도 다 뭐 애들 다 인솔해서 가고 또 링크 네, 빌리고 그렇죠. 하려면 다 돈인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많이도 부러워하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초등학교는 일단 좀 작을수록 좋은 것 같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좀 클수록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저 이제 되게 작은 학교를 나왔어요. 여기서 고등학교를 아마 런던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고등학교인 네. 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크면 어떤 게 좋죠? 고등학교는 제가 봐서는 그 제가 작은 학교를 다녔다 네. 보니까 네. 딱 지금 저희 애들 다니는 그 초등학교 같은 딱 그런 분위기의 고등학교였거든요. 동네에 네. 뭐 진짜 작은 학교인데 뭐 커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도 일단 뭐 대학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다 보니까 아... 뭐 조금... 입시 전략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글쎄요 그 학교가 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 뭐 각종 뭐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너무나 그 격차가 크고 아무래도 그 인재 풀이 네, 근데 참고로 그래서 여기 런던에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에는 네. IB 코스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IB 코스가 뭔지 아세요? IB 리그 보내는 그 아니 코스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IVY가 아니고요. 예, 예. IB 아 IB 뭐 예, 국제 예. 뭐 이렇게 일배 와 일배 코스 와 어 갑자기 확 어쨌든 그 네. 그게 그렇게 잘 없는 약간 좀 뭐랄까 국제 대학 인증 코스 뭐 이런 건데 약간 좀 수준이 그러니까 일반 그냥 그런 교과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이수하는 그런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런 것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코스가 있는 그게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인증을 학교가 인증을 받아야지 그런 코스가 생기나 봐요. 생길 수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예, 저희 집 앞에 있는 중국 아줌마는 예, 거기다 아이들을 보냈더라고요. 아. 그 코스가 있어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센트럴은 여기 런던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이고, 공부 많이 시켜서 한국 부모들이 또 좋아한다는 그런 학교인데, 네. 이게 런던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2위, 1위를 다투죠. 그래서 보내고는 싶어 하는데, 정작 보냈다가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 할 수 있죠. 예, 다시. 특히 여기 환경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렇죠. 네네. 예. 진짜 뭐 난다긴다 하는 한국 애들도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나온 애들이 있다고 할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내고 싶지 않고, 뭐 본인이 정말 막, 좀 천재다 싶으면 몰라도. 천재면 영재 학교를 보내야죠. 저희 큰애, 아, 천재인가요? 아니, 천재 친구를 뒀는데. 아, 천재 친구? 저학년 때 같은 네. 반 친구, 진짜 단짝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다음 학년으로 딱 올라가서는 영재 학교로 갔다고 해요. 네. 워낙 학교를 재미없어 하고 다 너무 쉬운 거니까요. 그렇죠. 다 아는 것들이고. 네. 근데 영재 학교를 좀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 저희 학교에서 행사했을 때 그 동네 사니까 네.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아들하고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네. 노는데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친구랑 얘기를 하고 와서 그러더라고. 얘가 이 학교 다시 또 오고 싶은데 네. 영재 학교가 너무 재미가, 그러니까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이제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거 이런 네. 게 참 하고 싶은데. 워낙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학교를 또 골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 때 그 즐거움이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길래. 그러니까요. 네. 거기는 친구가 없나요? 글쎄 있긴 하겠지만 다 비슷비슷한 또 그 지력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지력 레벨이 좀 같은 애들끼리 모아 네. 놓다 보니까 글쎄요 뭐 일반 초등학교에서 노는 것처럼 놀지 않는 모양이죠, 뭐. 학교에서는. 아. 예. 쉬는 시간에 수학 보고, 예. 수학 풀면서 놀고 막 그런. 예, 예. 그런, 뭐 그런 거, 뭐 야.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재밌겠네요. 예. 한국에서도 뭐, 일곱 살짜리가 뭐 대학 가고 뭐 그런 케이스도 아, 있고 예. 그랬는데, 뭐. 글쎄 지금 근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잘 풀렸을지. 어렸을 때 막 화제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중이 잘 된 케이스도 있겠죠. 예. 그럼 이번 주에 뉴스가. 네, 뉴스가. 네. 아, 예,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한국에서 얼마 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좀 알아두시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런던이랑 세인트토마스에서 스쿨버스가 멈췄을 때 그냥 지나치는 그 반대편 차선에서 그냥 지나치는 네. 차들이 좀 많아져서 다 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지나가는 차를 그냥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요즘에는 그 훈련들을 하는지 스쿨버스 기사분들이 네.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그 번호판을 아 예 그래서 외워서 그 순간적으로 보고서 적나요? 뭐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대요. 신고를 해서 그 뭐 블랙박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그 많아졌다고 해서 네. 근데 벌금이 500불이랍니다 걸리면. 아, 생각보다 세지 않네요. 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거는, 글쎄, 한국에서는 또 워낙 그 애들 놀이방이든 뭐든 스쿨버스 관련돼서 사고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치는 경우도 있고, 후진하다가 뭐 못 보고 애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차에 타고 내리다가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좀 별의별 걸로 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민 오신 지 아니면 유학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그 법규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네. 불이 깜빡이면 그냥 뒤따라가다가 그냥 쓰면 되지 네. 그 반대편 차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근데 보통 보면 네. 그게 불이 반짝이면 그 스탑 사인이 딱 나오지 않나요? 아, 그쵸. 버스에요? 예. 근데 그게 네. 어차피 뭐 우리 차선도 아니고 반대편인데 하고서 그냥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 뭐 일부러 지나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순전히 멈춰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반대 차선에서는 안 멈춰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 스쿨버스 오고 가고 할 때 보면 기사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인데 뭐 되게 친절하고 애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딱 차 그 반대편 차선에서 차 지나갈 때는 정말 180도 그 순간적으로 뭐 그럼요. 엄청나게 화를 그럼요. 욕까지는 아니지만 그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애들 다 듣고 있는데 클락스 누르면서 아 그런 거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 도로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예 그런 지금 실수 중에 예 그건 같아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쿨버스 지나가면 무조건 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앞에 스쿨버스만 있으면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스쿨버스 그 신호가 깜빡이지 않거나 그럴 땐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갈 때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스쿨버스면서 일단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섰던 기억이 나네요. 한동안 서 있다가 눈치 보고 가고 가도 되는 건데. 전 여기서 운전해서 따고 여기서 그 필기 시험 다 준비하면서 네. 그 시험에 나오거든요. 아. 근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 뭔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두 번 지나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았죠. 반대편 차선도 쓰는 거구나. 그냥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건 그냥 네. 그 뒤에서 오는 차들한테 추월하지 말라고 애들 또 타니까 그런 신호이지 반대편에 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멸증 그냥 교환하니까 네. 그런 과정이 없이 네. 예, 오히려 더 실수할 여지가 많죠. 예. 그게 500불이라고 하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이게 이 런던 신문에 난 소식인데 제가 꼽은 올해 최고의 소식이에요. 네. 이거를 몇 달 전인가 캐나다 곳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네. 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근처에 피커링에서, 피커링 아십니까? 네, 피커링. 어디쯤입니까? 네, 피커링이,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좀 가면, 네. 거기 큰 호수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 무슨 발전소가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인가요? 뭐 어떤 발전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호수가 있어서 많이 놀러 갑니다. 그것도 GTA인가요? 포함됐나요? 커링도? 아닐걸요. 아, 그건 아니고.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아닐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여기 유학을 몇 년 거기서 피커링에서 했는데 사립학교에. 아 피커링에서 유학을 했다고요? 아 사립학교면 가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한번 학교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냥 막연히 그냥 피커링 그런 그냥 그것도 그냥 토론토 범주 안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닌 모양이네. 가깝긴 합니다. 예, 예. 예. 아무튼 그 피커링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하찮은 그냥 그 paid forward라고 하죠. 그냥 한 명이 봉사를 그냥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하면 이제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점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피커링에 사는 어떤 주민이 네. 그 티몰튼에서 드라이브스루에서 습관이 자기 커피 사고 네. 바로 뒷사람 커피까지 뭐 커피든 페이를 해주는 거예요? 도넛이든 우와 그 습관이 네. 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자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해왔으니까 네. 이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한테는 그 행위가 쇼핑몰이나 이런데 들어갈 때 문 뒷사람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냥 그건데 네. 내가 무슨 뭐 100불씩 뭐 기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기껏해 한 번에 50불인데 네. 되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네. 자기가 남한테 그 선물을 받는 것보다 자기 때문에 뒷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그 계산을 하면서 자기 커피 사면서 그 카운터 보는 직원한테 돈을 항상 뭐 5불이나 10불 정도 네. 더 쥐어주면서 뒷사람 주문한 거 이걸로 네. 계산해라 그러고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을 꼭 네. 뒷사람한테 해달라고 해달라고 네. 주문을 한대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이제 습관이 돼서 네. 생활화가 돼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 7월 달인가요? 어떤 사람이 팀홀튼에서 그 사람 바로 뒤에 네. 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이 다 계산을 했다. 네. 좋은 하루 보내라.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지금 뒤늦게 12월이 돼서야 이제 그 사람을 찾아, 그 수소문해서. 아, 찾았다고요? 찾아냈다는데 그 사연이 그날 그 참 감사하게도 네. 그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날에 네. 그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날. 정말 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네. 근데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마시려고 간 거였나요? 뭐 그런 거겠죠. 뭐 네. 바로 그 직전에 네. 마신 것이든 아니면 네. 뭐 그날 아침에 그냥 뭐 근데 정말 오늘 끝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준비를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그냥 그날 커피를 한잔 하러 그냥 들렀을 뿐인데 앞 사람이 자기 커피값까지 다 계산을 해주고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까지 전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짜 커피를 받아들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앞사람의 네. 그 선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 그 동네에 어떤 그 노인분께서 네. 이제 쇼핑객 식료품 쇼핑한 걸 차에서 내리시는데 네. 워낙 그 짐도 많고 해서 네. 본인이 그걸 지방까지 다 네. 운반해 드리고요. 네. 그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도 드리고 네. 그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네. 그 고마운 사람이 이제 자신한테 베풀어준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일단 자기 목숨을 생명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변하게 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뭐 신문사에도 좀 뭐 이런 제보도 네. 하고 하면서 찾았다고 하는데 그 피커링 주민이래요. 네. 그분이 그래서 지난주에 뉴스에 그분이 인터뷰가 실렸어요. 아, 미담 사례로 실렸군요. 글렌 올리버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네, 나는 습관적으로 네. 한 게 그래서 뭐 저도 이걸 읽고서 뭐 여유가 되면 뭐 그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습관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그렇게 하면 되게 흐뭇 그러니까 베풀면서 되게 흐뭇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그럼요. 해요. 예. 좋은 일은 항상 기분을 좋게 만드니까 네. 그게 힘이죠. 예.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매번 하면 더 네. 좋을 거고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또 하나의 이게 좀 이 미담이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 좀 소개가 돼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한 네. 뭐 하나의 또 그 뭐 사회 환원이나 이 봉사의 그 하나의 그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점점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 팀홀튼에서 뒷사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주 공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좀 확 산불 번지듯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럼 마지막 차만 이득인데? 네, 그렇죠. 네. 근데 항상 베푸는 쪽이 네. 기분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구세군 자선 낭비 보면. 네. 넣어주시나요 항상? 예, 근데 애들 시켜서 네. 애들 어릴 때는 돈 쥐어주고 가서 넣고 와 하면 애들이 네. 신나서 넣고 오는데 언제부턴가 지나치고 싶은데 또 애들이 와서 돈 달라고. 아. 예.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도. 그렇죠. 아, 이거 한국인가? 그 구세군 적집자 이런 쪽에 워낙 그 비리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그래, 뭐, 그런 게 좀 많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것들이 있겠지 하면서, 그런 핑계로 가끔 네. 안 넣고 지나가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넣는 이유가, 그렇게 가도, 그래도 갈 거잖아요. 그쵸, 예. 예, 비리를 빠지는 돈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준 돈이 일부는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있으셔서 그래요. 네, 저는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하우스푸어입니다. 주로, 그런데 얼마 넣으세요? 동전이죠, 뭐. 아, 아,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도 그, 구세군, 그,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돈을 좀 집어 넣을 때, 되게 체면 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동전 있으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네. 1,000원짜리를 넣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 넣으면 괜히 미안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전이 1,000원이 지상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아, 똑같네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동전 그냥 집어넣고 와도. 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손이 막 미안해서 소리도 나고 그래서 아, 참 이 기부를 하면서도 참 체면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예. 여기서도 자선 냄비에 넣을 때 지폐를 넣었던 것 같아요 아, 애들한테는요 와 예. 쿨하시네. 옛날에 2불짜리도 있었어요, 여기. 여기 이민 왔었을 때는. 아, 2불짜리 집회 예,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저는 없었는데요, 예. 제가 왔을 때는. 제가 왔을 때 2불짜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투니로 바뀌었는데, 예. 뭐, 오래 사셨네요. 예. 아무튼, 이 미담이 저는 2017년 최고의 캐나다 소식인 예. 것 같습니다. 딴 것보다도 너무 좋죠, 훈훈하고. 예, 좋은 소식이네요. 예. 와, 딱 마침 연말에 맞는 걸맞는 네. 소식이네요. 뭐,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 보셨어요? 아니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게, 아, 이런 얘기 아직도 있나요, 그게? 불이 안 꺼졌나요? 아직도? 예, 그게, 저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고속도로가 다 산, 그, 사이사이로 고속도로가 났는데, 캘리포니아에. 고속도로에서, 저녁에 좀 어둑어둑해질 저녁에 인증샷을 막 찍어서 사람들이 불난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이 났다 하는 네. 걸 찍어서 이제 뭐 트위터나 다 올리는데 그 사진 자체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 그냥 고속도로 길만 있고 양 옆이 그냥 불로 된 벽 거기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진으로만 봐서는 이게 거리를 가늠은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산이 멀리 떨어지는지 근데 산이 워낙 높고 와.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진짜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와, 그래서 저건 진짜 끌 수가 없다. 저건 진짜 어떻게 안 되는 건가 보죠. 예, 예전에 저건, 저기 알버타 쪽에 산불 난 것처럼. 저건 진짜 그 기록적인 폭우가 정말 거기는 기록적인 폭우 안 오지 않나요? 내려도 뭐 한 달 내내 내린다고 해서 저게 꺼질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요, 그냥? 꺼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죠. 저걸 뭐, 무슨 수로 꺼요? 저걸 무슨 뭐, 어제 물을 퍼와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뭐, 그거 가지고는, 뭐, 진짜 턱도 없고요, 보니까. 그래서, 알버타에서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산불이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근데 또 캘리포니아는 또 매년 또 몇 번씩 그런 일도 벌어지고, 1년 내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주택가 쪽으로 가진 않나 봐요. 주택도 당연히 갔죠. 아, 워낙 그, 사람들 그게 피하고. 그럼요. 아, 예. 피해가 많이 있는 네. 거네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야, 이 산이. 그나마, 거기는 또, 겨울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조하고 난감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리고 아, 정말 심각한 소식인데 BC주에서 물론 온타리오주도 문제지만 이 병원에서 그 대기 시간 특히 전문의한테 이제 한번 뭐 면담이라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BC주가 심하다고 하는데 처음엔 한국처럼 동네에서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무슨 뭐 치과, 내과 다 있는데 네. 골라서 네. 딱딱 가는 거니까 전문의를 그날 당일로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정의부터 일단 만나서 그 사람이 거쳐서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지금 순서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긴데 이 BC주에서는 평균 2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 26주? 가정의한테 나 어디 아프다. 그래서 전문의 만나고 싶다 그러면 26주 평균적으로 그러면 기다려야지. 뭐 6달, 7달 뭐 이런 건가요?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반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이게 캐나다 전체 평균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해요. 지금 21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기다리다 낫거나 죽거나.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적절하게 치료를 이제 받지 못해서 문제가 또 벌어지니까. 네, 그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93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 한 9주 정도? 와. 그러니까 많이 느려졌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엔 그렇게 느리진 않았던 거네요, 결국엔. 심각하게 이게 지금 한 뭐 20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금 보이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CT나 이런 것도 한 4주가 걸리고요. MRI는 10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자주 하는 것이죠. 또 초음파 검사 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4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아, 정말요? 예. 그리고 뭐, 정형외과 수술은 41주가 걸린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전 초음파를 다음날 바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온타리오주는 좀 이제, 그, 기다리는 기간이 좀 짧은 편에 속한다고 하고요. 네. 이 BC주는 지금 되게 심각한 모양이에요. 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심각한, 뭐, 종양 네. 같은, 종양 전문의 만나는 건 한 3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3주는 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중을 따져서. 네,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아까 BC주가 26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온타리오주는 이게 한 15주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0주 이상 이제 줄어든 셈이죠. 거의 뭐, BC주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데는 노바스코시아인데요. 37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와. 37주.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러다 뭐, 정말 말 그대로 죽던지 낫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그냥 뭐 더 악화되는 거 없이 그 정도 현상 유지만 그냥 된다면 다행이죠, 그거는. 근데, 정말 큰 병 같거나 아니면 진짜 급격히 악화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그 한국 분들은 또 한 가지 옵션이 또 특히나 이제 한국에 애매하죠 사실. 네. 그 의료보험을 재외동포도 받을 수 있는 게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또 한국 입장에서 국내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네. 저 한국 나가야 될 때 의료보험 좀 빌려주세요. 저 없어요. 네? 빌려달라고요? 의료보험 어떻게 빌려주죠? 참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네, 한국에서 아 그러니까 부모님은 진짜 외국인이시네요. 네, 이게 본인의 아. 아닌 의료보험 빌려서 치료받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한국에서 뭐 지인 거, 뭐 네. 친척 거 네. 그래서 뭐 저도 경험은 해봤지만 되게 건성이거든요. 아, 그 체크하는 게요? 예, 확인만 하면 아는데 그냥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온타리오는 헬스카드에 사진이 있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안 가져가도 한국에서는 그냥 집에 두고 왔다 그냥 생년월일만 얘기해주면 아... 그냥 되니까 그렇게 혜택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얼마 뭐 보험료 얼마 내고 아니면 뭐 좀 있으면 이렇게 보험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지 않나요? 해외에서 장기간 치료하다 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자 보험이라도 이제 뭐 어떻게 사서 전직 가야 되는 저랑 이제 아이들 만약에 한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시민권자. 예. 아,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최근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서 한국어 교육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저는 그동안 캐나다에 있는 그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뭐 신설이 돼서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네. 그럴 수 있다고 네. 보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어 학과가 있어서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신선한 소식은 아닌데 지금 토론토에서는 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도 한국어 학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 전 이 점점 늘고 있대요. 또 이게 그래서 와, 한국 학생들한테는 대박이네요. 예. 쉽게 크레딧 하나 그렇죠? 네, 딸 수 있는.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한국어 학교 나오면 크레딧 주지 않나요? 여기도? 그럼요. 예. 예. 그거와 다른 이야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료하면 이제 한 코스 그냥 한 걸로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학교에 정식으로 이게 과목을 딱 네 하고. 이제 그런 식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어 예 한국어 학교 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시사가 옥빌 밀튼 이런 쪽의 고등학교들이 한국어 과목이 개설이 됐대요. 와 이 한국어 과목을 일부러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2011년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 한국어 학과가 있는 그런 뭐 대학교나 이런 데 조사를 해봤으면 대부분이 뭐 한인 2세들이나 유학원 학생들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비한인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와 비슷한 걸 저도 겪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애가 학교를 갔는데 거기 한국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애가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네네. 나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예. 그래서 엄마한테 졸라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뭐 좀 알아봐라. 그래서 네. 그 엄마가 저희 와이프한테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 현지인데. 아, 그래요? 저한테 보내세요. 네. 아, 근데 토론토에는 한국어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런 데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 한국어 학교가 있다. 이런 걸. 아. 한국어 학교가 토론토에는 몇 개 있습니다. 예. 런던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친하게, 그러니까 이웃, 특히 이제 런던도 중국 사람들 많고 한국 사람들 많아지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그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그냥 동네에 네. 그냥 평소에 그냥 뭐 인사하고 사는 그냥 그런 관계라면 네. 좀 더 친해져서 네. 뭐 한국어 가르쳐 줄게 중국어 가르쳐 주고 서로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관심 있으면 네. 그런 생각도 저희는 했거든요.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나도 중국어를 한번 배워볼까 그랬더니 영어나 해라. 예, 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옆집에 뭐 피아노 잘 치는 분 있으면 굳이 뭐 그렇죠. 멀리 네. 학원 다닐 필요 없이 뭐 그냥 그러면 또 싸게도 잘 해줄 테니까 네. 이웃이 뭐 시간이 좀 된다면 네.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옆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면 이제 그런 분들 레슨도 하신다 그러면 뭐 사실 동네만 애들 돌려도 이거저거 배울 수 있는 게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만 돌려도? 그럼요. 다들 뭐 능력자들이신데.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어 교원들도 많이 뽑는다 그러고 교육도 많이 한다고 해요. 저는 여기 좀 많이 혹했는데. 아, 그러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한국인 출신이 될 그렇겠죠. 확률이 높겠네요. 예. 그래서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심사 뭐 그런 게 있는데 신청자가 10년 사이 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2007년 790명이었는데 지금 뭐 6,300명까지 와 생각보다 많네요. 6,300명이요. 저는 이걸 해볼까 해요. 정말로 좀 아 진지하게요? 예, 저는 애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치원 정도 되는 네. 어린애들 그러니까 아. 저학년 애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해.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 애들한테 네. 애들이 태어나서 한 저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밤마다 옛날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 네, 침대 누워서 같이 네. 길어지면 진짜 막 한 시간도 넘게 할 때도 있는데 네. 창작 이야기죠. 그냥 미리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게 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산으로도 가고 막 그러는데 네. 되게 재밌어서 애들이 그래서 아 우리 애들은 참 아빠 네. 옛날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뭐 지금도 애들 다 컸는데도 네. 막 들려달라고 지금도 잘 때 근데 지금 다 커서 안 돼 막 그러는데 집에 애들 친구들이 놀러 올 때, 네. 걔네들한테도,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이제 수다 떨어야 되니까 네. 이제 애들을 이제 저한테 맡겨놓고서, 네. 또 애들도 너무 TV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을 보는데 저희 집 애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대로 네. 그냥 그 하는 것처럼 들려줘본 적이 있어요. 걔네들이 집에 가서 아, 반응이 되게 좋았나 보죠. 걔 집에 가서 아, 이 아저씨가 거기서 아, 이런 얘기 해주는데 이 아저씨가 너무 재밌다고. 아. 그래서 그분들이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애들 맡겨놓고서 데이케어인가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케어처럼 해서 그 시간에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글을 좀 하니까 뭐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아 저는 애들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런 기사 보니까 아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본격적으로? 교원 자격증을 네. 시험이 있으면 그거 봐서 그거 뭐 아예 그냥 업으로 그런데 취미가 있으면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부업 삼아서 네. 저는 이거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여기서 한국말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좀 나이 들어서도 되게 보람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네. 네. 그 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이제 노인들이 또 워낙 할 것도 없고 이런데 그 동네마다 뭐 주민센터 무슨 뭐 구청에서 하는 네. 뭐 하여튼 이런 무슨 센터들 네. 있잖아요. 거기서 뭐 노인들을 위한 무슨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네. 노인들의 그 재능을 네. 뭐 한자 네. 아니면 한자 이제 뭐 구연 동화 같은 거 네. 이런 거 로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면서 약간씩 이제 보수도 드리고 하면서 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런 일도 뭐 나이 그런 건 상관없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굳이 뭐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어를 좀 어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잘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인이 아닌 다른 정말 성별 뭐 연령대 상관없이 네.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또 그런 거 해주는 것도 저는 되게 그렇죠. 보람 있는 네. 부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본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네. 이거 보고서 나중에 그 스펙트럼에서 보노의 코리안 클래스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아마 한국에 또 신조어도 너무 많고 하니까 네. 급식체도 좀 요즘 배우고 있는데 급식체요? 예. 급식체가 뭔가요? 요즘 한국에서 애들이 쓰는 그 이제 신조인데요. 모르면 신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에 지금 그 대화 단절.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이 급식체라고 하는 그, 뭐, 들어보니까, 네.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데서 그냥 흔히 쓰는 그냥 그 말투인데요. 네. 어떤 건 오지다, 지리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쓰는데. 네. 예, 뭐. 아, 그런 거. 뭐뭐 하는 각이구요, 뭐 이제 이런 거. 아, 그런 예, 거요? 뭐, 아주 외계어는 아니고, 딱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네. 뭐, 그런 걸 써야 지금 요즘도 쿨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아, 예. 오지고 지린, 저희 이제, 방송도 이제, 네. 1등 할 각 아닙니까? 아, 이것도 되게 맛깔나게 애들처럼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쵸? 어색하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국어 그 자격증을 따서 한국어를 네. 가르친다고 해도, 네. 이게 다 그 트렌드나 그때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나가서, 네. 전지 훈련하듯이 그런 이제 급식체도 또 배워오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캐네디언들이 이제 오지고 지리다 뭐 이런 아. 예, 예, 이런 이제 한국의 급식체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K-팝이나 K-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예를 들면 그런 건 좀 있어요. 일본 문화가 너무 좋은데 네. 일본 드라마나 특히 일본 영화 네. 같은 거 자막 없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독학으로 네. 그러니까 원서로 보고 싶어서 네.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서 자막 읽고 싶진 않아서 네. 그래서 독학으로 해서 그거 몇 년 만에 꽤 실력이 생긴 아,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예 많죠 그런 예, 사람들 예. 특히 일본어는 워낙 많죠 네네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어를 독학해서 그래서 말도 이렇게 다 큰 수염 기른 아저씨가 네네. 말투는 여자 말투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말투로 아.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예. K-POP 뭐 K-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즐겨 찾는 유튜브 채널이 그 호주 청년의 그 채널인데 아 예전에 본 것 예, 같은데요? 예. 무슨 영화 네 맞아요 그 네. 한국 영화 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한국 음식밖에 안 먹는다. 먹을 게 있나? 특히나 호주에서. 호주에서. 뭐. 그런데 막 그 열의가 네. 그 한국의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이 네. 친구가 그거 리뷰를 하면서 네. 최고의 영화인데 뭐 연기가 어떻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안부 그쪽으로 네. 얘기가 흐른대요. 근데 네, 본인이 그거를 이제 리뷰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더 붕괴하면서 네. 이제 그 사정을 또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설명도 하면서 막 그거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채널에 이제 일본 영화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리뷰가 간간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 구독자들도 아, 있어요. 걔 이제 네. 댓글로 욕도 하면서 아, 막 뭐 모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의연하게 이제 진실. 그렇죠. 그거는 뭐 반박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 한국인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채널에다가서. 쿨하게 딱 이제 그런 사람들 댓글이 올라오면 끊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뭐 내 채널이 이런 사람들로 막 드글거려서 뭐 구독자가 다 끊어진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난 해야 될 말은 해야겠다.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이 그 나홍진 감독인데 나홍진 감독은 지금까지 뭐 곡성, 뭐, 추격자, 뭐, 황해. 네. 이 사람은, 되게... 팬이고, 네. 김기덕 되게 좋아한대요. 아. 김기덕이, 연출 안 하고 제작만 한 영화도 이 사람은 자기한테 정말 큰 선물을 줬다 막 이러면서 아, 너무 좀 아니, 한국 사람이 내가 봐도 김기덕 영화는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 영화가 아니라 진짜 그거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영화인데 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불호 갈리니까 호네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네. 어, 김기덕에 대해서 그거 보고서 참 이 사람 앞에서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뭐 만날 기회도 없겠지만 뭐 한국 영화를 내가 너보다 잘한다 뭐 감히 그렇게 아, 뭐 저도 영화 꽤나 봤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 못할 정도로 되게 해박하고 제가 그 친구보다 잘하는 건 하나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한국 배우들 그 이름 발음이 좋아요 저는. 그 친구는 예.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진짜 즐겨 찾는 채널이 있습니까? 뭐 음악 채널이든 뭐든 간에 뭐 아니요. 뭐 구독해서 보는 그런 채널 없으세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안 보려고 노력하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채널들은 그 허스합이라고 네. 아니면 뭐 유명한 이런 채널은 잘 많이 안 보고요. 그 어디 저기 부산 어디 경남 쪽에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가게 하시는 분이 컴퓨터 수리하는 걸 올리는. 어머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별 별게 다 있는데 네, 뭐, 그런 네, 것도 예.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어디 저기 서울 어디에서 애플 컴퓨터를 수리하시는 분이 또 가끔 네. 라이브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수리하는 수리하는 장면을 그것도, 보여주는 그런 거. 아 그것도 구독자 많겠는데요. 그뭐 그쪽에 관심 예. 있는 분이 또 적지 않을 예, 거예요. 그런 쪽 관심 있는 분들이 예. 그런 보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저는. 저 한때 그런 걸 봤어요. 그 북유럽에 진짜 풍광 좋은 썰렁하고 조용하고 차도 안 다니는 그 도로 네. 아니면 그 기차 가는 거 어떨 때는 10시간을 보여줘요. 기차가 10시간을 달리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알피스 산맥에 뭐 초원도 보이고 어떨 때는 막 그거를 그냥 음악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실시간으로 네. 그냥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런 거요. 특히 이제 차 몰고 가면서 와, 저 덴마크에 골목길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차 가지고 한 두어 시간을 그냥 빙빙 돌아요. 블랙박스 켜놓고 근데 그걸 보는데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집들이 일단 그림 같고 와 진짜 와 되게 살고 싶을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있죠. 그 불면증 환자들을 위한 그 굉장히 작은 소리들을 미세하게 들려주는 그런 뭐 MSMR 말씀하시는 예, 그런 것 중에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말 그대로 말 자체를 그냥 조용조용히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뭔가 하는 소리, 특히 뭐 먹는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아, 예. 그걸 들으면 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그거 몇 번 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자면서 별로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조분조분하게 해주는. 아, 그냥, 불면증 걸린 사람한테, 하네. 예. 그냥 뭐, 저쪽 얘기하는데, 네. 와, 그, 불 꺼놓고 들으면 되게 무서워. 그게 숨소리밖에 안 나요. 막, 촉촉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와, 뭐,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즐기려면 헤드폰이 또 좋은 게 또 있어야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이어폰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괜찮은 네. 이어폰, 뭐 아주 싼 거 말고. 네. 예. 그냥 그런 것도 참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 보니까 뭐. 지금 요즘 유튜브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빨리 개선하셔야 될 텐데. 예. 네. 좀 흥미로운 컨텐츠를 찾고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은. 아, 예, 어떻게 돈을 버나, 어머니랑. 아, 돈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이번 주에?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 아직 소식이 남았었네요, 예. 예, 이 런던 소식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소식이에요. 오늘, 예, 오늘 제가 본 소식인데, 이 런던에, 저희 아시겠지만, 웨스턴 페어 그쪽에, 네. 정말 큰 카지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강원랜드 같은 거죠? 이제 아, 여기... 그 정도 규모예요? 예, 거의 호텔을 같이 짓는다고 하니까요. 와. 예. 거기 지금 호텔 겸 카지노를, 142밀리언이니까, 1억 4천만인가요? 예,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서, 그, 게이트웨이 카지노라는 그 카지노 회사가 지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그쪽은 거의 뭐, 유흥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유락, 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관광객들이나 좀 많이들 좀 이렇게 도시에 활력도 불어넣고, 뭐, 이제 뭐라도 해야 하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C에서 되게 방향을 이상하게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전에. 그쵸, 그 근데 좀. 실내 테마파크도 생기잖아요. 그 네네. 예전, 뭐였죠? 그. 켈로그. 예, 켈로그 예, 예. 인형 그 안에. 지금 뭐 사람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거랑 이런 것과 다 왠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저는 제가 카지노를 뭐 갈 일도 없겠지만 생겨도, 이런 건 되게 좋다고 봐요. 그냥 노는 땅이나 뭐 이런 거 좀 네. 그냥 놀릴 게 아니라 좀 다운타운 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근데 저는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그 다운타운부터 시작해서 이스트 쪽으로 가다 보면 좀 약간 그 아직까지는 그 안 좋은 분위기가 좀 남아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 아직도 그렇죠. 슬럼 가죠. 예 홍미시즈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몰리면 또 그쪽 분위기도 왠지 그런 되지 않을까 네. 또 좀 우려가 되네요. 그냥 저는 이제 단순히 그 중소 도시에서 이제는 그 중소 도시와 대도시 그 사이로 조금 더 올라가는 좀 이제 도시 규모도 좀 키우고 키우 그리고 있죠. 좀 사행성 좀 이런 사업. 세금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뭐 세금 좀 걷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저런 식으로 좀 머리를 많이 굴려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지난번에 그 아마존 제2 본사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의 뭐 가능성이 제로를 뛰어넘어서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좀 시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좀 예, 뭘 하려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그런 거 뭐 유치도 하고 많이 거는, 예, 이런 그래서 하는 거는. 뭐 준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시상식 같은 거 네. 음악상 이런 것도 막 유치하고 뭐 스포츠 뭐 행사 많이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보니까 그건 되게 잘하고 있다고 보고 좀 외국인들도 많이 또 유입이 돼야지 이제 언제까지나 그 런던 그 이미지 좀 탈피해서 좋은 건 그대로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되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도시로서 그렇죠. 좀 활력도 좀 많이 불어넣고서 그런 계기가 필요하긴 하고 저는 상관없어. 이제 애들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살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이제 또 여기서 예전 같으면 2시간 토론토까지 올라가야지만 하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걸 이제 여기서 다 해결이 되고 이제 막 그런 식이면 카지노는 이제 나야가라 갈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나야가라 카지노 가면 50불 정도만 딱 정해놓고서 그것만 쓰고 와요. 날리면 그냥 오고. 아, 전 참고로 카지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가도 카드 게임을 못하니까 그냥 슬롯 머신만 하고 오는데. 네. 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카지노 갔을 때 슬롯 머신을 크게 땄다고 해서 막 몇천불 딴 게 아니라 몇백불 땄어요. 몇 배 따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꽤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아 그것도 네. 다 쓰고 나오셨군요. 하자 그것도 또 금방이에요. 탕진하는 게 그래서 아 이래서 강원랜드에서 진짜 막 순식간에 전 재산 날리는 게 이래서구나. 아, 물론 저희는 그거 다 날리고 나서 본전 생각나서 더 하고 이게 뭐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냥 나올 걸 땄을 때 나올 걸. 뭐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거기에 또 너무 빠져서 뭐 패가망신하는 거 뭐 패가망신 제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니 네 어차피 뭐 이쪽 서쪽도 아니고요. 그쪽이 슬럼가가 돼도 그거는 어느 도시나 슬럼가가 없을 순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아무튼 뭐 뭐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죠. 원더랜드 같이 뭐 유원지가 네. 더 큰 게 생기든 뭐 박물관이 하나 생겨서 다른 데 없는 뭐 박물관? 뭐, 그러니까 일반 박물관이 아니라 하여튼 뭐 테마를 정해서 전 세계에서 뭐 그 테마에 진짜 꽂힌 사람들은 굳이 런던을 찾아오게끔. 네. 그러니까 멤피스의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이 뭐 그 사람 고향이니까요. 네.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 한 인물이든 하여튼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거 하면 가장 먼저 런던이 생각나고 네. 런던 하면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네.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지노가 들어온다는 소식이고요. 무려 700여 명의 그 인력이 아 새로 고용 고용이 된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군요. 예. 저 빨리 배워서 딜러 나갈까 거기서 갑자기. 근데 그 호텔에 정말 큰 레스토랑이 뭐 네 곳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또 명소가 되면 이제 맛집이 되면 또 먹으러 또 굳이 또 가 그리고 카지노 같은 거는 뭐 게임은 안 해도 카지노 밖에 호텔이 생긴다니까 거기 네. 뭐 좀 잘 꾸며 놓으면 그렇죠 뭐 기념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하룻밤 또 런던 주민이지만 그래도 하룻밤 꼭 펜트하우스에서 뭐 수영장 있다든지 네. 막 뭐 그러면 거기 뭐 묵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번 주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예.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오늘 뭐 추운 날씨에 저희 너무 추웠어요 오늘 진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화요일 날 한 저녁 5시 반쯤에 하이드팍 지나가시는 분 계시면 만다린 네. 앞에 그 버스 정류장에 어떤 중국 사람처럼 생긴 한국 남자가 서 있으면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다이어리에 꼭 적어 놓으시고요.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